되고 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나 너무 고파 되고 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두고 와 Say what you want,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.